조선의 각지에 100여 개의 기술고급 중학교들이 새로 나왔습니다. 학교들에서는 일반 교육 내용을 취급하면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금속, 석탄, 전력, 수산, 농산, 축산, 과수, 화학 부문에 대한 기술 과목들을 배워주게 됩니다. 앞으로 새로 나온 기술고급 중학교들의 운영 경험에 더대해서 더 많은 기술고급 중학교들을 내오게 됩니다.